안녕하세요. FM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FM영화 음악은 광주에서 면희 씨가 보내주신 글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에 놀이터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목소리가 그리도 싫었던 그 놀이터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보았습니다. 폭이 흉하게 녹이 쓸어버린 이제 한날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을 조심스레 타보았습니다. 시소도 타보고 그네도 타봤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즐겁게 놀았던 그네는 이미 더 이상 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와 같이 여기서 뛰어다녔던 친구들은 지금쯤 노래방이나 술집에 더 익숙해져 있을 테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파란 초저녁 하늘. 거기엔 예전에 보았던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는 그 별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 창문으로 바로 그 별이 보인답니다. 지금쯤 노래방이나 술집에 있을 그때의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때의 제 나이를 가진 어린 꼬마들에게 저 별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영화 추억의 주제곡으로 오늘 FM 영화 음악 문 열었습니다. The Way We Were, Barbra Streisand의 음성이었어요. 이 곡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 전북 이리에서 이진아, 이현아 자매. 진아가 언니고 현아가 동생이죠. 동생 현아 씨가 진아 언니를 위해서 언니의 성인식을 기념하면서 선물로 이 음악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광주의 면희 씨는 면희 씨가 가지고 온 별을 꼬마들과 그리고 그때의 친구들, 어렸을 적의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던가요? 동생 현아 씨는 진아 언니에게 이 곡을 신청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강릉 성남동에서 유계열 씨도 예전에 신청하셨죠. 잘 들으셨습니까? 자,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 꺼내니까 웃기죠? 저도 자꾸만 주소를 제가 알려드린 걸 잊어버려서요. 더 읽기 전에 앞부분에 알려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편번호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에서 장호식 학생 생일입니까? 비빔밥 친구. 전 아직도 비빔밥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장호식 학생 생일 축하곡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옆 대전 서구 삼천동에서 이종성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시죠.

the Gulf Stream water. This land of me, you and me. As I was 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I saw below me that golden valley. This land is me,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I go and ramble there upon my footsteps, to sparkling sands of the night and deserts, and all around me a voice was sound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여러분, 우디 거슬리 아십니까? 우디 거슬리,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미국 포크 음악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가수입니다. 그의 전기 영화인 Bound for Glory 중에서 This Land is Your Land 띄워드렸습니다. 키스 캐러딘의 동생인 데이빗 캐러딘이 이 영화에서 우디 거슬리 역을 맡았는데요. 이 노래 역시 그의 목소리, 데이빗 캐러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영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 전기 영화는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음악, 특히 팝스타들의 전기 영화다 한다면 음악까지 우리 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 팝스타들의 얘기를 그린 영화와 그들의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 18살의 세상을 떠났죠. 멕시코 출신의 라크노스타인 리치 발렌스의 얘기를 다룬 영화부터 시작하죠. 그 라밤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먼저 들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음악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너무 낭만적이라서요. 리치 발렌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의 애인인 다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로스 로브스가 부릅니다. 다나. 오늘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전주 덕진구 인우동에서 강민희 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강민희 씨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나 띄워드렸습니다.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보스가 부른 나나 잘 들으셨어요? 자, 락큰롤스타의 일생을 다룬 영화였죠. 락큰롤. 풍요로운 50년대 미국의 새로운 청년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음악입니다. 이 락큰롤은요, 55년도 영화인 폭력교실, 그러니까 블랙볼 정글에 삽입된 빌 헤일리의 노래, Rock Around the Clock.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그 락큰롤이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락큰롤의 효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50년대에 누리던 락큰롤은 59년에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59년 2월 3일, 그러니까 락큰롤 스타들을 태운 전용 비행기가 다음 공연지로 가던 중에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당시에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리치 발렌스도, 빅 보퍼, 버디 홀리 이런 가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죠. 영화 라밤바는 이 사고로 1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한 리치 발렌스 얘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는 리치 발렌스보다도 버디 홀리의 죽음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가수 던 맥클린은 그의 노래인 American Pie에서 버디 홀리가 사망한 날이 음악이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디 홀리를 그린 영화도 있어요. 버디 홀리 스토리. 이 영화에서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버디 홀리의 20여 년간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영화 버디 홀리 스토리에서 한 곡 들어보죠. It's so easy. 자, 먼저 영화에서 주연을 했던 게리 부시의 노래, 이어서 버디 홀리 자신의 목소리 이어듣습니다. What your love book has set apart for me. It seems so easy. Oh, it's a doggone easy. Doggone easy. It seems so easy. Seems so easy. Where you're concerned, my heart has love. It's so easy to fall in love. It's so easy to fall in love. 인천의 이정렬 학생 학생 잘 들으셨어요? 좀 이 곡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고3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편하게 지내세요. It's so easy. 두 사람의 노래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영화 버디 홀리 스토리 중에서 주연을 맡은 게리 부시 그리고 진짜 버디 홀리의 음성이었어요. 77년 8월 16일 이날은 20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날입니다. 아마 올해도 8월 16일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덤 앞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꽤 붐빌 겁니다. 흑인 음악을 노래한 최초의 백인 스타요. 또 목소리에 카리스마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여기에 잘생긴 용모와 섹스 어필까지 더해져서 정말 대중들의 우상이었죠. 하지만 60년대에 비틀즈가 등장하고 영국의 락밴드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그의 인기도 좀 하락세를 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신의 저택인 그레이슬랜드에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해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불어나는 체중, 또 약물 중독,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린 극장용 극영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TV영화는 있었어요. 커트 러셀이 주연한 엘비스 더 무비라는 영화인데요. 공포영화의 대가인 존 카펜터 감독이 TV용으로 만든 엘비스의 전기영화입니다. 존 카펜터 감독은요, 이 영화에서 60년대 엘비스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뭐 침체되는 분위기는 없고요. 엘비스의 마지막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영화죠. 자, 그의 노래 두 곡 연달아 들어볼까요? Don't Be Cruel 그리고 Anything That Part of You. I can be found sitting home all alone. If you can't come around, at least please tell the phone. Don't be cruel to who heart is true. Baby, if I made you mad for something I might have said, please don't forget my past. The future looks bright ahead. Don't be cruel. True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Don't stop thinking of me. Don't make me feel this way. Come on over here and love me. You know what I want you to say. Don't be cruel. True heart is true. Why should we be apart? I really love you, baby. Cross my heart. Let's walk up to the preacher and let's say I do. Then you'll know you'll have me, and I know that I'll have you. Don't be cruel to who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Oh,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Don't be cruel to a heart that's true. Don't be cruel to a heart that'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Note you sent, go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when I know reason left for me to live. What can I take, what can I give, when I'd give all of someone new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FM 영화 음악 카페입니다. 와, 이 곡 들으니까 완전 카페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 제가 이 곡 듣고 이거 우리나라 가요 중에 있는데 하니까 운동식 PD가 차중락 씨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다고 하네요. Anything that part of you, Elvis Presley의 음성이었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Don't be cruel. 그러니까 Elvis Presley의 색채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60년대 미국.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음악이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한 시기죠. 이 60년대. 그 64년 여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섹스와 정치에 관한 금기를 타파하자는 Free Speech Movement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학원 투쟁, 흑인 폭동, 반전운동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물질적 풍요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순들을 비로소 젊은이들이 깨닫고 그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한 그런 결과인데요. 또 이 당시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해서 플라워 무브먼트와 대학 문화가 싹듭니다. 그 플라워 무브먼트 하면 아마 사진을 통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 군인들의 총구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주는 그런 장면들이요. 그 주역은 바로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항했던 히피들이었죠. 이 히피들의 특징, 자연과 음악에 대한 사랑, 형형색색의 요란한 패션, 장발, 턱수염, 공동생활, 그리고 마약이 있습니다.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The Doors는 바로 이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룹 Doors와 리더 짐 모리슨에 대한 얘기였죠. 주로 짐 모리슨의 초점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이 짐 모리슨은 원래 영화를 전공했어요. UCLA에서. 그런데 뭐랄까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약물 복용 때문에 그룹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키곤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약물 때문에 또 사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71년에 그룹을 탈퇴해서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 신화 쓰면서 살겠다는 게 그의 마지막 꿈이었었죠. 하지만 얼마 후 그는 파리 한 호텔 욕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였고요. 영화 더 노어스의 맨 마지막 장면은 바로 짐 모리슨의 묘지를 보여주면서 끝나죠. 이 장면에서 짐 모리슨이 낭송하는 시가 들리고요. 또 그때 흐르는 음악은 시비어드 가든입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서 남교 씨가 신청하셨죠. 들어보시죠. 와우, I'm sick of doubt. Live in the light of certain south cruel bindings. The servants have the power. Dog men and their mean women pulling poor blankets over our sailors. I'm sick of dour faces staring at me from the TV tower. I want roses in my garden bower, dig. Royal babies, rubies must now replace aborted strangers in the mud. These mutants, blood meal for the plant that's plowed. 음악 나가는 동안에 열심히 욕하셨죠? 시가 시비어드 가든이었고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흘렀나요? 짐 모리슨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노어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60년대는 미국의 대중음악이 락큰롤에서 락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60년대 말, 67년, 샌프란시스코 부근의 휴양지인 몬트레이에서는 이 락 문화의 전성기를 알리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죠. 이 콘서트를 통해서 스타로 등장한 사람이 제니스 조플린과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60년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70년대가 열리자마자 이 두 스타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세상을 떠납니다. 27살의 나이였죠. 역시 약물 중독이었는데요. 배트 미들러가 주연한 The Rose라는 영화는 바로 이 제니스 조플린의 삶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였죠. 그런데 이 시기 락스타들의 죽음은 그 50년대 말 락큰롤 스타들의 죽음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50년대 락큰롤 스타들의 죽음은 그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70년대 초 이 락스타들의 죽음은 스타로서의 강박관념과 자신들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 남용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니스 조플린, 텍사스 시골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을 거뒀고 나아가서는 미국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선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캘리포니아 청년 문화가 낯설었고 더욱이 스타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화 The Rose에서도 스스로 허물어져가는 배트 미들러를 통해서 제니스 조플린의 삶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영화 마지막 장면, 배트 미들러는 애인을 보내고 무대에 올라서 Stay with me, 내 곁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니스 조플린이 자신의 고독을 떨쳐버리려고 울부짖었던 바로 그 노래였죠. 그녀는 공연이 끝난 뒤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호텔방으로 혼자 오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자, 이 The Rose 중에서 Bette Midler의 노래로 Stay With Me 들어봅니다. Ooh. Bette Midler의 음성으로 들어본 Stay With Me. 제니스 조플린의 삶을 그린 영화라고 하죠. The Ros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60년대는 69년에 Woodstock Festival을 끝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70년대, 이 70년대는 락 음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일어난 펑크 음악은 그 당시 고압정유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그 당시에 펑크록 아티스트들은 그 나름대로 아주 강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음악의 형식면에 있어서도 화려한 기교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락스타들을 비난하면서 음악은 순수한 락앤롤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런 펑크록 정신이 오늘날에는 얼터너티브 락 음악으로 계승되고 있죠. 자, 영국의 펑크록 그룹 Sex Pistols. 펑크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룹인데요. 팝계의 스타일리스트인 말콤 맥라렌이 경영하는 부티크죠. 섹스에서 만나서 결성됐다고 해서 그 그룹 이름을 Sex Pistols라고 지었는데요. 펑크록의 청사진을 제공한 그룹이었습니다. 한 비평가는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 문명의 성난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는다. 그런데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죠. 자, 이 섹스 피스톨스가 보여줬던 음악, 들려줬던 음악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음악이라는 것이 일부 슈퍼스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준 셈이죠. 영국 영화인 시드와 낸시, 이 영화가 바로 섹스 피스톨스의 멤버였던 시드 비셔스와 그의 애인인 낸시의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드라큘라의 게리 올드만이 시드 역을 맡았죠. 애인인 낸시가 죽자 시드 비셔스는 살해범으로 한때 오인받기도 하는데요. 그 역시 곧 약물 과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 영화 시드와 낸시 중에서 Something Else, 시드 비셔스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강릉 포남동에서 박수란 씨 신청하셨죠? 좋은 홍콩 영화 맞습니다. 완영옥의 주제가인 환칭, 정을 주는 환정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내 성공의 비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지원한 내 성공의 비밀 중에서 그룹 레슬리스 하트의 노래 Don't Ask the Reason Why로 골랐습니다. 그 전에 경주에서 소나무 씨가 보내주신 글로 제 인사도 대신할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아 좋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곤 합니다. 산이나 들을 보면 어리저리한 색이 있죠. 뭐든지 다 완성된 것보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Cause I do.